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7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조국통일 3대 훈장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조국통일 3대 훈장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국통일 3대 훈장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교리가 틀어지고 나가야 할 군번 립장과 군번 방도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 3대 훈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 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 있고, 북과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일으켜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실용님께서 조국통일 3대 훈장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수 있게 됐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승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조국통일 노선이 관통되어 있는 조국통일 3대 훈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 강령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 3대 훈장의 기초에서 자수통일 위협을 실현해야 합니다. 조국통일 3대 훈장에 대한 학습을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조국통일 운동에서 견지해야 할 군번 립장과 군번 방도에 대한 원리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문제들을 바로 인식하고 통일운동 실천에 구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우위를 가집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조국통일 3대 훈장의 하나인 조국통일 3대 원칙에서 자주의 원칙에 대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은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우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군번 립장을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입니다. 자주의 원칙은 통일 문제 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출발점으로 되는 군번 원칙입니다. 자주의 원칙에 대한 강의는 자주의 원칙의 본질에 대해서와 자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서 나서는 기본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주의 원칙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남북 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의 첫째 원칙은 나라의 통일을 외세에 우전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조국통일 문제 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의 관계에 따라 우리 민족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의 원칙은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는 통일 문제 해결에서 외세에 우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측면은 밀접히 의연관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외세와의 관계에서 구에 우전하지 않을 때 외부의 간섭 행위를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외세에 우전하지 않는 립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이 결합될 때 민족의 자주권이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외세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민족 성원이 아닌 외부의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이 하나로 되는 것을 가로막는 외세는 조국 통일의 첫째가는 투쟁 대상입니다. 오늘 자주화해로 나아가는 현시대의 주의와 인류 역사 발전의 근본 원리를 놓고 볼 때에도 자주의 원칙은 가장 과학적인 원칙으로 됩니다. 자주의 원칙이 통일 문제 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가장 과학적인 원칙으로 되는 것은 우선 그것이 조국 통일 문제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민족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자성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조국 통일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자주이자 통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송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일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고 그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 자체의 힘으로 쟁취할 때에만이 참답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외세의 우거에서 자기의 자주권을 실현한 리가 없습니다. 민족 문제를 민족의 우사와 리익에 맞게 결심하고 풀어나가는 자주적 권리를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아 실현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데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예속의 얼가미에 목을 들이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의 원칙이 통일 문제 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가장 과학적인 원칙으로 되는 것은 또한 조국 통일 문제가 그 성격에 있어서 외세가 간섭할 권리가 없는 우리 민족의 내적 문제, 내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족 내부 문제를 민족 자체의 결심과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매개 민족의 신성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비록 역사와 전통이 다르고 영토의 크기와 인구수, 발전 수준이 각이하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와 민족은 자기 나라 문제, 자기 민족 문제를 민족 자결의 원칙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권리를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인 조국 통일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이 허용되면 나라의 통일이 우리 민족의 우사와 리익에 맞게 실현될 수 없습니다. 외세는 조선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외세는 물론이고 그 추종 세력들도 저들의 리의 관계로부터 시정일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외세를 통일 문제 해결에 끌어들인다면 민족의 장래 운명은 외세의 농락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민족의 내부 문제와 그 해결 방도를 가장 잘 알고 그 해결을 가장 강렬하게 요구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민족 자신입니다. 우리 민족은 분열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강요당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만큼 나라의 통일을 절절하게 바라는 민족은 없고 우리 민족만큼 나라의 통일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를 잘 아는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의 방해책동이 악랄하게 벌어지는 속에서도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4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같은 민족 공동의 강령을 마련한 것은 자체의 힘으로 기호의 자주 통일을 일으키려는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와 불굴의 기계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것입니다. 민족 내부 문제, 통일 문제에서 구웠던 외세의 간섭도 철저히 반대 배격하는 자주의 원칙이야말로 조국 통일 위협 수행의 전 과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근본 원칙이고 자주의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는데 나라와 민족의 통일이 있고 발전과 번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 요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일 문제 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조선에서 외세를 철수시키고 우리나라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야 합니다. 외세는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나라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입니다. 외세는 72년이 되는 오랜 기간 남조선을 강점하고 그곳을 공화국 북반부와 세계 제패를 위한 군사 침략 기지로 계속 틀어지기 위해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을 부추겨 우리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해왔습니다. 외세의 남선 강점으로 해서 조선 반도에는 평화와 안정 대신 전쟁 위험과 불안만이 커가고 있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가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조선 민족은 외세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민족의 자수성을 참답게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려는 외세의 구웠던 책등도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통일 문제 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민족 내부 문제, 통일 문제 해결에 외세를 끌어들이려는 것은 사대주의의 발현입니다. 사대주의와 자주의 원칙은 구웠던 경우에도 양립될 수 없습니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는 노예적 굴종 사상이고 자기 민족을 멸시하는 민족 호무지 사상입니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모조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것도 외세이고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는 것도 외세인데 외세에 의존해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외세의 힘을 빌어 분열을 용고화하자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사대에 물젖은 자들을 매국노로 탐해했습니다. 민족 문제 해결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사대주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온 교례는 동족보다 외세를 가까이 하고 외세에 의존해서 민족의 운명을 농락하려는 반통일 세력의 민족분열 책동을 단호히 짚으셔버려야 합니다. 온 교례가 외세를 비롯한 반통일 세력들의 책동을 짚으시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야 조국 통일을 우리 민족의 우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조국 통일 리론에 의해서 통일 문제 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 원칙인 자주의 원칙이 더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조국 통일 위협을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지침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문제 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자주의 원칙의 본질과 국관철에서 나서는 기본 요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